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해드린 다섯돌세 즈음에서 김정일 대원수 탄생 75돌경 즉 스위수준비위원회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수준비위원회 스위수조선위원회 스위수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김정일 대원수는 미제와 그 초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짚으셔버리신 전설적인 백두영장이시라고 하면서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.